길이면 곳에 숨결이 깊은 곳에 내 맘 머물게요 주 그대 긴 밤을 지새운 것처럼 사랑의 그림자들이 그 곁에 살리라 와, 내 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정녕 기쁨이 되게 하여주오 그 곁에 살아